떨어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워 날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사랑이 아니라도 네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난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에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사랑이 아니라도 네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믿을 거예요